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국 보위의 노래.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총 잡은 아들아 너는 아느냐. 유산 나날이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비판받은 두 동무. 나 몰래 살짝 빠져 평탐한 밤에 중재 속 청세자를 뺏어 왔던 맘 입안에 따뜻한 맛고 어깨에 새가 앉았네 어깨에 새가 앉았네 가져가는 그 사람에게 용도 모르면서 칼을 죽고서 어쩌고 잘못썼다 니 판만 맞고 칼도 없는 권봉군에 대고 말았네 칼도 없는 권봉군에 대고 말았네 대고 말았네 어제는 덤비어서 말씀이었지만 우리 모범대로 훈련을 잘해 온수를 적치고 돌아오는데 빼앗아 밀고 온다네 합격포를 빼앗아 밀고 온다네 합격포를 빼앗아 밀고 온다네 합격포를 빼앗아 밀고 온다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영웅의 열다섯 발자국 이상으로 노래 뮤곡을 보내드렸습니다.